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저께 여의도에서 일입니다. 털이 엉망이 된 강아지 한 마리가 MBC 건물 옆 횡단보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또 휘파람을 불었지만 그 강아지는 들은 척도 않고 증권회사와 은행이 꽉 들어찬 빌딩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삭막한 섬 여의도에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풍경은 어딘지 좀 낯설더라고요. 다리 건너 강북에서 흘러들어온 강아지였을까? 아니면 여의도 어느 아파트에서 쫓겨난 강아지일까? 그 강아지가 사라진 빌딩 숲을 보면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강아지처럼 낯설고 외로운 인생이란 섬으로 흘러들어왔다가 또 어딘지 모르게 흘러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글쎄요, 너무 비약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날 여의도에서 본 그 강아지는 스푸트니크호에 실려간 강아지와 함께 우리의 삶을 생각해 준 철학적인 강아지였습니다.

너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아니? 실루엣? 초호화 순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의 연예 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순정 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감각파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서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 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셨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순정 700-8788. 비디오로는 여인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었죠. 영화 브라질에 삽입된 브라질, 파우스토 파페티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보기 드물게 브라질 출신 감독으로 헐리우드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가 방금 들으신 브라질을 만든 테리 길리엄 감독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를 주연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그려낸 브라질. 테리 길리엄은 이 영화로 세계 영화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작품인 마론의 모험은 그를 발탁한 명제작자 데이비 퍼트넴을 곤경에 몰아넣었죠. 허풍선이 남장 뮤니하우젠의 모험을 영화로 옮긴 마론의 모험은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최신식 SFX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결과는 재앙에 가까운 대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테리 길리엄은 피셔 킹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반 공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흥행가에서는 반응이 좋았었는데 한국에서는 테리 길리엄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듯 하네요. 주연은 설명이 필요 없는 로빈 윌리엄스와 사랑의 행로의 제프 브리지스. 현대의 고민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메트로폴리스, 뉴욕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잭은 뉴욕 방송국의 유명한 디스크 자키죠. 철저한 여피족인 그는 다른 사람에게 냉소적인 전형적인 뉴요커입니다.

without substance or content. You need to slow your speed, stop the nonsense. These are the words of the rising sun, surprising some who thought I was just another humdrum. I'll take a page, write a phrase and rephrase it, treat it like a national flag and upraise it, so a nation of people can feel proud about a brother who speaks out real loud. 영화 피셔 킹 중에서 제기 라디오 그 프로를 진행하는 한 장면과 더 파워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잭은 거지가 돼서 비디오샵을 경영하는 여자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날의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신도 충격의 폐인이 되고 만 것이죠. 허드슨 강가를 헤매던 잭은 집 없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젊은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들은 이 홈리스들이 미국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돈키호테처럼 제익을 구해냅니다. 그는 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홈리스들과 함께 다니며 거리를 헤매는 중이었죠. 제익은 그 사건 이후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중세 철학을 전공한 유명한 대학 교수였는데 부인이 사고로 죽은 뒤 정신 이상이 돼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리의 부인이 잭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총기를 휘두른 그 광적 팬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잭은 죄책감에 페리의 곁을 떠나려 하지만 그의 묘한 매력 때문에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의 주위를 맴돕니다. 그런 중에서도 페리의 기행은 점점 도를 더해갑니다. 형편없는 여인을 짝사랑하고 또 중세 의상을 걸친 녹색의 나무 기사가 나타난다는 환상을 얘기하곤 합니다. 페리를 지켜보던 잭은 페리에게 사랑을 찾게 해주면 정신을 회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리와 그가 짝사랑하는 여인을 맺어주려고 잭은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어느 날 페리는 허드슨 강가를 헤매다 젊은이들에게 몰매를 맞고 쓰러집니다. 곧 병원으로 옮겼지만 페리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죠. I'm sorry. So sorry that I was such a fool. I didn't know love could be so cruel. Oh, oh, oh, oh, oh, oh, oh yes. You tell me. My apology, but love is blind, and I was too blind to see. Oh, oh, oh, oh, oh, oh, oh, oh yes, you tell me mistakes. Done. to see. Sorry. 영화에 삽입된 I'm Sorry, 브렌다 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잭은 옛 매니저의 주선으로 다시 DJ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곧 정상의 자리를 되찾고 다시 전처럼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잭은 페리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리를 보려고 페리를 찾아가는 잭. 그러다 문득 페리가 미쳐있을 때 대부호의 성에서 성배를 꺼내와야 한다고 외쳤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자 잭은 성배를 꺼내기 위해서 중세 기사의 옷을 입고 성으로 숨어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잭은 대부호의 성은 페리의 친구의 저택이라는 것, 그리고 성배라는 것도 골프 우승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프 우승컵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간 잭은 이것이 성배냐고 페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도 미칠 것 같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페리의 손에 골프컵이 닿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페리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회복하고 일어난 것이죠. 결국 잭이 찾아온 이 성배는 단순한 골프컵이 아니라 잭이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인간성, 바로 그것이었죠. 영화 피셔킹은 환상이나 비전을 자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영화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기대를 가슴 뭉클하게 그려내고 있죠. 중세의 기사들이 찾아 헤매던 성배,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결론, 그 결론이 이 영화를 한결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영화 중에서 페리의 역은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고요. 잭 루카스는 제프 브리지스가 맡았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 잭 루카스의 쇼 타이틀과 이어서 그룹 트립의 곡 Chill Out Jack 듣겠습니다. It's Monday morning, and I'm Jack Lucas. Crunch! Well, he cut out his heart, 'cause he thought it was black. Now he won't feel a thing for the rest of his life. Now he won't feel a thing, 'cause I got him on ice. Hello. 영화 피셔킹, 오늘 숨겨진 걸작으로 소개해드린 피셔킹에서 잭 루카스 쇼의 타이틀과 이어졌던 Chill Out Jack, 그룹 트윕의 노래였습니다. 아, 매주 이 시간만 되면요, 그 숨겨진 것들을 발견해낸다는 그 기쁨이 저는 참 앞섰는데요. 역시 이 시간에도 숨겨진 영화의 뒷얘기를, 영화음악의 뒷얘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서남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숨겨진 얘기를 알려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평소에 듣는 영화음악 중에는 말이죠. 네. 사실은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과는 별개로 일단 영화를 떼어놓고 나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자체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편의 영화에는 그 작품에 대한 인상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 음악을 들을 때 영화의 그 흘러간 장면 장면을 영화 팬이라면 되새기지 않을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 영화를 보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네. 쉬운 예를 들면은 그 시네마 파라디소의 음악이라든가 네. 미션 음악이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사실 미션은 극 중에 가브리엘이나 로드리고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모리코네가 쓴 그 음악 그 자체는 네. 감성용 음악으로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음악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영화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그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영화. 예, 음악적으로 예. 지금 표현해 주신 대로 그래서 구태여 그 보시지 않은 영화의 음악이기 때문에 네. 음악을 통해서 그 영화를 연상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이요. 예. 오늘은 그냥 음악 그 자체만을 좀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또 영화를 상상하시면서 아, 그때 그 장면에서 이 음악이 이런 이유로 쓰여졌구나 하는 새로운 또 숨겨진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으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네. 영화 계엄령 보셨죠? 예, 계엄령. 네.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그렇습니다. 계엄령은 사실 영화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인 네. 지난 5월에 국내에서 개봉된 화제작입니다. 네, 뭐 아시는 대로 이 영화의 중심적인 줄거리는 오늘의 그 강대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억압적인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그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논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미국 국제개발원의 경제조사원으로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 중인 미국인 산토르가 그 투바마로스라는 그 중남미의 게릴라 단체, 그러니까 좌익 게릴라 단체입니다. 게릴라 단체에 의해 납치되는 과정이 도입부에 보여지고 영화는 도대체 산토르는 왜 납치됐으며 또 산토르는 어떤 인물이라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예, 그렇죠. 계엄령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이제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식민주의라든가 또 미국의 관계를 비난한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남미 개입을 비판적으로 그리는 한편 투파마로스 도시 게릴라들을 동조하는 어느 정도 이 좌경화된 가브라스의 정치의식이 이 영화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신 몇몇 분들이 예를 들면 지상에 쓴 그 단평을 봤더니 뭐 영화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인데 음악이 굉장히 그 박력이 있고 네. 인상적이었다고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네. 그분들이 되게 이제 영화적인 시각에서만 음악을 들었던 분들이라서 제가 오늘은 그런 그 평에 대한 보충 설명을 겸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을 그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셔서 제트 소개해주셨을 때 말씀하신 네. 바로 그 미키스 데오드라키스가 맞았죠? 예, 네. 또 데오드라키스가 앉을 수 없었겠죠. 네. 이 코스타가 브라스와는 뭐 절친한 친구 네.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FM 방송이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그 사이먼 앤가 펑컬의 엘콘도 바사라는 음악이 있죠. 네. 그 음악은 중남미 민속음악의 이디엄을 가진 그런 네. 민요지요. 네. 사실은 우리가 중남미 사태를 아니면 중남미를 무대로 한 영화가 여러 편이 소개됐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혹시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남미의 그 민속음악을 영화의 그 100% 배경음악으로 쓴 영화를 아직까지는 한 편도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정치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박하고 그런 그 특별한 음향 효과를 넣지 그 중남미의 민속음악을 쓴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된 그 쥐어 레몬의 미싱에서도 예. 역시 가브라스는 그 중남미 사태를 그렸지만 음악은 반젤리스가 그 신디사이저 음악을 통해서 네. 그 영화적인 내용을 표현해줬죠. 예. 또 그런가 하면 미션이 있지만은 사실은 애니 모리코네의 중심적인 어법은 네. 서양음악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남미 민속음악의 요소가 약간 가미가 됐을 뿐입니다. 근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코스타 가브라스의 계엄령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100% 중남미의 민속음악을 도입해서 네. 서양적인 귀를 가지고 이 음악을 들을 때 깜짝 놀랄만한 네. 그런 효과를 이뤄내고 있어요. 네. 특히 중남미의 민속음악이라고 하면 대개 그 엘콘도 파사와나 혹은 뭐 로스 잉카스나 로스 차코스와 같은 그 남미 민속음악 앙상블의 음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대개 그 음악이 상당히 토속적이고 우리가 그냥 얼핏 듣기에도 아, 참 독특한 음악이라고 이렇게 네.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근데 그런 음악어법을 여기 쓰고 있어요. 아. 여기 우선 음악 하나 감상하시기 전에 여기에 사용되는 악기를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타 가브라스는 그 반젤리스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신디사이저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 음악의 효과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면서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악기는 다섯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민속 악기들인가요? 예, 그리고 전체 음악을 책임진 그 연주 그룹은 로스 칼치아키스라는 남미 5인조 민속 음악 앙상블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악기를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음악을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의 필이 비슷한 꽤나라는 악기가 있어요. 꽤나요? 예, 꽤나인데 아주 고음도 나고 예. 제임스 골웨이가 늘 들고 다니는 그 페니 휘슬이라는 작은 필이 네. 네. 그런 고음이 나기도 하고 또 바람이 새는 그런 소리도 납니다. 또 그 비슷한 핑키오라는 악기가 있고요. 핑키오요? 예. 그 다음에는 타악기로 그 소리가 사방 4km 이상 들린다는 와. 북모양의 봄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시적인 그러니까 잔필의 팬파이프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보다는 훨씬 원시적이에요. 굉장히 투박한데 형태는 비슷한데 네. 그게 중남미에도 있었어요. 옛날 잉카 시대부터. 소리도 비슷하게 나요. 예, 근데 예. 잔필의 음악은 이제 워낙 상업성에 그쵸? 때가 끼어서 네. 서양화돼버렸는데 아직까지 안데스의 팬파이프는 토속적인 향취가 납니다. 이걸 시쿠아라 혹은 시쿠아르카라고 불러요. 네. 종류에 따라서 네.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악기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 차랑고라는 악기예요. 차랑고요? 예. 네, 현악기인데 예. 그 알마지로라는 그 갑각류가 있어요. 거북이같이 생겨서 등껍질이 딱딱한 예. 네, 옛날 잉카의 후예들이 그 알마지로를 잡아서 속은 파내고 예. 그 등껍질에다가 줄을 끼고 예, 줄을 매달아서 연주를 예. 하는데 이게 소리가 차랑차랑 나요. 아. 이름은 차랑고입니다. 소리도 차랑차랑 나고 예. 이름도 차랑고. 음악이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다섯 악기 여기에 기타가 가미되어 있는데 아마 네. 기타 소리와 차랑고 소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꽤나와 또 안데스의 팬파이프인 시쿠아라, 시쿠이르카. 시쿠이르카. 예. 근데 연주는 로츠아카 키스지만은 네. 작곡은 미키스테오드라키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엄령 중에서 네. 한번 들어보시죠. 파올라라는 테마입니다. 파올라. 네. 들어보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이네요. 예, 파울로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남미 민속악계 이름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기회에 계엄령 귀한 음반 자료도 저희에게 공개해 주시고 정말 고마운데요. 이 미키스 데오드라키스가요, 그리스 음악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남미의 민속 음악을 알기 위해서라면 그 어법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그 중남미로 직접 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작곡가들은 네. 특정한 지역의 음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그 음악을 알기 위해서 직접 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 네. 그러나 뭐 그 칸트는 일평생 자기 마을에서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났지만 네. 우주를 논했어요. 마찬가지로 데오드라키스도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한테 그 물어주신 그 물음에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60년대 부터 그 남미의 민속음악이 붐을 이루어서 네. 그 이 분야의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그룹들이 다수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다못해 일본 그 동경의 신주쿠에만 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유럽은 물론이고요. 예. 유럽은 거리거리마다 그 흔하게 보는데 그 우리가 그 멕시코나 중남미를 무대로 한 영화에서 보듯이 그 낡아빠진 모자를 쓰고 네. 어깨에는 그 판초를 걸친 네. 남루한 차림에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의 그 사내나 여자들이 혹은 4인조, 5인조를 이렇게 앙상블 이루어서 민속음악을 거리에서 막 연주를 해요. 네. 예를 들면 엘콘돌 파사니 뭐 이런 네. 노래를 부르면 행인들이 돈을 던져주기도 하죠. 근데 유럽에는 거리에서 흔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프랑스의 거리거리에 그런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6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렵에는 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호르헤 미크버그라는 네. 아주 유명한 앙상블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리더로 하는. 그다음엔 그 로스 파라과이오스나 로스 마추 간보스니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파리에 나타나서 파리 악단의 안데스의 옛 민속음악을 소개하는데 크게 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70년대에 알려진 로스 차코스니, 로스 잉카스, 우르반바 또 지금 음악 들으신 로스 칼차키스 네. 이런 그룹들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60년대 그렇게 중남미의 민속음악 그룹들이 파리에 나타나서 유럽 사람들에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네. 안데스 음악의 신비, 지금 들으신 음악과 같은 걸 알려주느냐. 여기에는 가브라스가 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정치적인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계엄령의 무대가 되는 우루과이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과테말라 이 중남미 국가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민초들의 그 고달픈 삶이 시작된 게 60년대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수많은 현실파 탱고 가수들이 군사 독재 정권의 그 재갈을 벗어던지고 유럽으로 망명을 했고 브라질에서 소위 누에바 칸시온이라는 현실적인 정치 참여의 노래를 부르던 그런 음악가들,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저항 시인들 많이 있었죠. 네. 뭐 김민기나 김재하 씨 같은 60대 그 사실은 억눌린 사회에서 민초들의 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음악, 특히 시가 동반되는 음악밖에 없었어요. 중남미 음악이 대개는 그렇게 강렬한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예전부터 정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을 노랫말로 만들어서 불러왔는데 60년대 그런 그 예술가들에게 가해지는 독재 정권의 압력이 드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음악 활동을 네. 대신했죠. 네. 코스타 가브라스가 계엄령의 제작을 결심하고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에게 음악을 위촉했을 때 데오드라키스는 파리의 거리에서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칼차키스를 만났어요. 네. 그리고 또 데오드라키스 또한 고국에서 할 수 없이 고국을 등지고 박해받다가 파리에서 망명생활하는 망명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로스 칼차키스와 데오드라키스의 음악적인 생각은 일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로스칼차키스의 조국인 우루과이에서 벌어지는 신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그 대립관계 혹은 좌우익의 충돌 속에서 희생당하는 우루과이 민초들의 그 아픔을 로스칼차키스는 이런 주옥 같은 여기에는 사실은 인간 사랑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음악들이에요. 그렇죠? 역사가 벌써 1000년 이상 된 악기들이니까요. 네. 다 1000년 이상 된 악기들이에요. 지금 그래요? 들으시는 악이. 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인간의 염원을 담은 음악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랑하고 밝은 그런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속에 깔려있는 이 예술한 게 네. 사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또 자유를 잃은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네. 그래서 엘콘돌 파사만 해도 그 고향을 벗어나서 파리에서 노래 불렀던 사람들의 음악을 사이먼과 가펑컬이 듣고 파리에서 그 미국에 소개한 것입니다. 네. 이런 결과로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든 미키스토드라키스와 로스 칼자키스 양쪽 모두에게 공통된 느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조국의 민주화로 가는 네. 멀고 험난한 여정에 대한 어떤 착잡함, 동병상린의 아픔이랄까?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제 개인에게는 사실 계엄령을 보면서 느낀 감정, 또 이 사운드트랙을 듣는 감정이 좀 남다르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걸 좀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곡을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들으실 음악은 이 계엄령의 주제음악입니다. 네. 근데요, 사실 이 밤 시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또 사실은 정적을 깨는 음악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음악이 정적을 깬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요즘 그 사물놀이 음악의 그 리듬이 네.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방 4km 이상 들린다는 그 봄보가 중심이 돼서 네. 들려준 그 강렬한 리듬. 예. 네. 대단합니다. 여기는 천년 이상 된 원시악기가 모두 동원이 되고 테오드라키스의 그 민속음악에 대한 입장, 칼차키스의 명연주 그리고 또 이 음악을 듣노라면 계엄령에서 펼쳐지는 그 숨막히는 네. 그 흐름들이 음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메인 테마를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사방 4km까지 그 소리가 미친다는 봄보. 강렬한 타악기의 소리가 정말, 아, 뭐랄까요. 이렇게 잠을 확 깨워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 계엄령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정말 안데스 산맥의 그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시원한 곡이었죠. 경북 김천 모함동의 친구들, 김천고교 3학년 8반 친구들 얘기를 해주신 김종복 학생, 그리고 충북 옥천의 임연정 씨,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김승현 씨,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친구 정근 씨의 얘기를 해주신 조옥주 씨, 잘 들으셨겠죠? 요즘에요, 뇌막염이 유행이래요. 어린 동생이나 조카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기 전에 꼭 손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뭐 그 틈에 여러분도 깨끗이 씻고 주무시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